이번 주에 이번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숙제가 두 번 있어요. 지난번에 숙제 한 번이었는데 숙제가 두 번 있고 오늘 숙제를 내줘서 다음 주에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숙제를 내줘서 3주차에 제출을 하고 3주차에 제출된 것을 오늘 숙제 내서 다음 주에 제출하고 그래서 3주차에 첨삭된 것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고 그 다음에 2주차에 숙제를 내서 3주차에 가지고 오면 내가 읽어보고 4주차에 돌려줘요. 아시겠죠? 숙제가 두 번이에요. 두 번이니까 두 번 다 숙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지금부터 이렇게 몸을 만들어야지 다음 달에 읽을 단태 신곡도 다음 달에 4월 14일부터죠. 조 선생 4월 14일부터 신청이니까 치열하게 클릭 인터넷을 빨리 좀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여러분들 저기 휴가 뭐 이런 거 가는데 올 여름에 어디 놀러 가야 된다든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어디 갈 거예요? 추링 어디 가? 어디 가요? 이 양반 키 크고 그래가지고 잘생겼다고 어디 가려고 하는데 허유식이야. 잘생긴 거 아니야. 응? 이모는 장동건 것. 응? 남자들은 그냥 내가 참 잘난 게 아닐까 싶으면 장동건을 생각해. 그럼 돼요. 그냥 사내 녀석들은 그냥 팔뚝만 굵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올여름에 내가 좀 그래도 7월 17일에서 8월 15일 사이에 좀 쉬어야겠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네. 하지 마. 남들 놀 때 공부하면 공부가 두 배가 되니까 지금부터 미리 오늘 벌써 낮 최고 기온이 25도가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말을 하는데 날 더워지기 전에 마음을 딱 다잡고 해야 됩니다. 어쨌든 숙제가 오늘 두 번 있어요. 숙제가 두 번 있어요. 숙제 이번 달에 숙제 두 번이니까 두 번 다 꼬박꼬박 그렇게 해서 11월 말에서 이제 12월 달엔 강의 없으니까 12월 달을 뿌듯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낮은 정보 수준의 유권자로 살 것인가? 이게 먼저야 한국에서는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가 되지 않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은 항상 주변부 국가였기 때문에 강대국에게 주눅들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먼저. 그렇지 않으면 맨날 뜯기는 거예요. 맨날 뜯기는 거야. 뜯겨서 살 거야. 뜯겨. 지잡되니 석이 되니 괴로워하지 말고 자네 이제 석이 되지. 뭘 고민을 해. 같이 맘먹어도 돼. 성년.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왠지 좀 느낌 좋아요. 야비군도. 지잡되잖아. 석이 되잖아. 석이. 응, 맘먹어, 나랑. 어? 네. 네, 그러나. 끝나고 나랑 같이. 내 차 앞에 좀 서 있어, 이따가. 지금 가령 내가 지금 석이 되잖아. 맘먹어. 그런데 지금 김성정 군은 아닙니다. 그리고 강준영 군은 생각 많이 해보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 둘 다 마음은 똑같아. 아닙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패기도 없어? 이렇게 말할까 봐 그랬지.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한국에서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방식이 있어. 우리의 레토릭이 있어.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으려면 사실 이걸 가르치려면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접근해 갈 것인가.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읽어가는데 어떻게 접근해 가는가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궁리를 해보라고. 그래서 그 궁리의 산물이 여러분들이 제게 제출하는 두 번째 레포트에 담기겠죠. 두 번째 레포트에. 그러니까 두 번째 레포트는 조금 이제 어렵겠지. 자신의 생각을 써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읽고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나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조금 괴로워하지 마. 눈 좀 떠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야 돼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는다 이거 하기 전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자체는 분명히 우리의 행하고 관련되는 그죠? 행. 이제 본격적으로 왔어. 문행 충신의 행. 행 얘기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어. 행. 그러면 행하고 관련되는데 뭔가를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하면은 뭘 알아야 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 안에는 알매 문제와 행의 문제가 같이 붙어 있을 거라. 윤리학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행하니까. 즉 안과 행. 행을 달리 말하면 삶이겠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 초점은 암과 삶의 문제죠. 참 멋지다. 글자 하나가 우리가 암이라고 한다고 하면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죠. 그죠? 윤상훈 씨? 네. 아리스토텔레스를 좀 알아? 잘 모르는데. 아, 그러니까, 네, 알아? 이렇게 물었을 때, 가령 바보들은, 히라베 철학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윤상훈 씨는 잘 모른대 이렇게 말했어. 그럼 나의 질문에, 너 좀 알아? 이렇게 물은 것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느꼈죠? 네. 이제, 좋아. 그러면, 니코마코스, 너, 이런 좀 우리가 산다 그럴 때, 인생을 산다. 본때 있게 산다. 그럴 때 인생을 겪는다. 이런 말 있잖아. 그죠? 좀 겪어봤다. 저 사람 얘기를 좀 보니까 좀 뭘 좀 겪은 게 느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이영바이가 아 나도 철거민 출신. 나도 해봤음. 우리나라 이게 직업 간증 1호지. 직업 간증 1호. 나도 포장마차 해봤어. 뭐 이제 안 해본 게 없어. 하여튼 그래 지금. 그러니까 그게 다 겪어봤다는 건데 우리는 사실 그게 전혀 안 느껴지지. 그분의 겪으심이라는 게 우리의 겪은 거랑 아무 관계없는 정말 허위의식이지. 그것도 겪다. 이게 겪다. 이게 삶이라는 것 안에 들어가니까 암과 삶의 문제가 있는데 뭐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이 구조 자체가 유기체로서의 인간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가 뭘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행으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알아도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암과 삶 요 사이에 지금 제가 이런 막대기를 하나 그어놨는데 요 안에 뭐가 분명히 핵심적인 것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 요게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에다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야 뭔가를 덧붙여야 이게 삶으로 이어지는 이 고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뭘까도 분명히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있겠죠. 윤리학이니까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어떻게라고 하는 올바름에 대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요 위에는 뭐가 있느냐면 의의가 있어. 올바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 플라톤의 국가, 대화편 국가의 주제가 뭐냐면 올바름에 대하여요. 올바름에 대해서. 정의. 자, 올바름이 뭔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살 텐데.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올바름이 뭔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살 텐데. 그러니까는 지의와 의의와 행, 요 세 가지가 들어있을 테고. 그런데 사실은 인간 유기체는 삶을 곧바로 삶으로 이어붙이지 못하니까 요것을 이어붙이는 방법론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을 테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는 암과 올바름과 삶 요 세 가지가 큰 주제죠. 근데 제일 상위 있는 주제는 올바름. 그리고 올바름 아래 암과 삶이 있고 암과 삶을 연결시켜주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올바름 방법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마름모꼴 구조를 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애들한테 자녀분 있으세요? 몇이나? 하나. 지금 어떻게 결혼? 번듯하게 살고 있습니까? 예. 보시기에? 예. 어떻게 그렇게 번듯하게 자녀분이 살고 있어요? 이거 아주 이거 인생살이 성공하신 양반 여기 있구만. 우리 박수 한번 성공하신 분에게. 박수 왜 대충 쳐 지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분이 번듯하게 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어머님의 교육이 어떻게 말을 안 들으면 후드로 패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결정. 본인이 알아서? 아, 그거 아닐 텐데 분명히 어머니가 먼저 앞장서서 이렇게 본때를 보이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려면 이제 저기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말씀드려줄게요. 맞죠? 왜 그러세요 자꾸? 과공 비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 저 녀석이 참 못된 습관이 있다.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됐을 때.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래도 아무리 반듯한 아이라도 그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혼내셨어요? 한수씩 배웁시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그냥 놔두고. 네. 저건 진짜 고쳐야 될 거다. 예. 그것만 좀 강하게 체벌을 했어요. 체벌을? 아니 때렸을 깡목으로? 어렸을 때. 아니요. 뽀바이뽀? 어렸을 때. 왜 웃어? 이 양아치들 뽀바이뽀 그러니까 금방 알아듣는구나. 아, 이창현 양아치야. 포바이포가 뭔지 알아요? 뭐야? 굵기를 얘기하는. 네. 가로 4, 세로 4cm의 강목을 포바이포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강한 물건이에요, 이게 지금. 요만합니다. 그 손잡이 부분은 좀 파야죠. 그걸 양동에다 딱 담가가지고 밤새 이렇게 물양동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 포바이포에 물이 먹어요. 그래서 물바다가 됩니다. 몸에 감깁니다, 아주. 착착 감겨서 살이 같이 뜯어져 나오지. 맞으면 아파요. 강하게.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근데 좀 더 큰다면? 큰다면은, 그렇게, 많이 안. 몇 번이나 하셨어요? 몇 대나 때리셨어요? 때리지 기억 안 나. 많이는 안 때렸어요. 아이의 가슴엔 다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때린 자는 말이 없고 맞은 놈은 가슴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거의 뭐 이렇게 문신처럼 새겨져 있어요. 오늘 가서 한번 자녀분에게 지금 근처에 사세요? 네, 전화로 한번 몇 대 맞았는지 물어보세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까마득히 때린 것을 잊어버리고 계시네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광주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우표 수집하는 책을 스톡북 그 100원 주고 샀는데 그 100원을 사실 이제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뽀리 까가지고 들켰어요. 벽장에다가 숨겨놨는데 많이 맞았죠. 어머니는 기억을 못해. 그러나 저는 70여 대라는 걸 지금도 8살 때 맞았으니까 40년 전 일인데 초등학교 3학년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 오기 직전 3학년 때 아 2학년 때 참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반드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린아이는 이게 무엇이 올바르다는 걸 모르죠. 그죠? 아는 사람이 자주 이야기해서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뭔가 야단을 치셨을 거 아니에요. 체벌하셨을 거 아니에요. 몸에 붙이는 거죠. 몸에 붙이는 거야. 이게 지금 체벌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체벌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하고 싶어요. 숙제 못한 사람들. 나와. 씨. 우리 몸 한번 풀어보자. 막 이렇게. 나와. 막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 팔굽혀 펴기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하고 싶어요. 근데 몸에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레포트를 낼 때 막 이게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강준영 군이 인간적인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심하게 말했잖아. 이런 말 이제 그다음부터 인간적이라는 말 딱 하면은 걱정이 탁 되지. 이 말을 쉽게 못 쓰겠죠. 몸에 붙은 거야, 이제. 몸에 붙는 거, 몸에 붙인다. 몸에 붙인다를 한마디로 뭐냐? 습이야. 이제. 몸에 붙이는 거예요. 그죠? 습관. 몸에 붙여요. 그래서, 너너 첫머리에 하기 시습지. 배우고, 그렇게 배운 것을 때때로 익혀야 기쁘다. 돼 있어요. 공자님이 말해버렸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슷한 시대. 배우고 익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보세요. 배우고 익혀버리니까 배웠어. 몸에 붙였어. 익힌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쁘지 않냐가 해피니스가 나타나버려요. 호르몬이 확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 거라. 도파민 좋죠? 제발 도파민. 도파민을 갖다 지금 판매하는 약 제약에서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도파민이 뭔지 알아요? 도파민이 뭔지 아는 사람? 도파민. 도파민 알아요? 도파민. 도파민이 뭡니까? 마취제. 마취제. 예, 황홀함을 만들어주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도파민이 확 분비가 돼요. 황홀할 때. 기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하잖아요? 왜 착한 일을 하냐면 정말로 신경생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해요. 이타적인 행위를 하잖아? 그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기분이 좋아진대. 저는 언제 도파민이 분비가 되냐? 한번 맞춰보세요. 언제 분비가 되겠어요, 도파민이? 저한테. 강의할 때? 아, 괴로워요. 체벌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누가? 자, 창현군 얘기해봐. 내가 도파민이 분비될 때는 언제겠어? 숙제 불러주시면. 네. 넷째 주에 혼내실 때. 나를 완전 변태로. 자네는 따로 혼내줄게. 더 심하게 많이. 그럼 도파민이 더 많이 분비되겠지, 나한테. 막 도파민이 넘쳐가지고 막, 짜줄게! 도파민 좀 묵어라! 해줄 수도 있어. 저는 제가 쓴 책이 딱 출간이 돼가지고, 출판사에서 증정본을 받아가지고, 이 책, 이렇게 앞에 보면 판권이 있죠? 저자, 이런 거. 이걸 딱 보면 도파민이 그냥 확 쏟아져 나와. 뿜어져 나와. 딱 그 순간 한 3, 4초 정도. 그 다음부터 걱정이야. 이제, 뭐, 번역서면 누가 오역을 지적하지 않을까. 뭐, 이제 그 다음부터 걱정이야. 이걸 왜 내놨던가. 아우, 막 이제 막, 막. 그러니까, 책 나온 다음에는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당을 가려고 그래요. 가서, 주여 제발,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지켜주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때만 막 하나님을 찾는 거야, 막. 신부님에게도 따로 막 이렇게 돈을 더 드리면 막 축복 주시려나 막 이러면서 그때 딱 3초 정도 분비가 되고 그 다음에는 걱정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건 나의 정신의 산물이니까 나의 연장선이잖아요. 내가 저지른 행위잖아. 행위에 대한 비난과 뭐 칭찬도 전혀 누가 칭찬하면 전혀 기쁘지 않아. 됐어. 칭찬은 됐어. 칭찬 10마디를 비난 한마디가 다, 비난 한마디가 칭찬 10마디 다 발라. 다 밟아버려요. 근데, 그 다음 도파민을, 이, 좋잖아. 그러니까 또 쓰는 거야, 이제. 그 3초를 향해 또 쓰는 거야. 이게 거의 막, 이게, 메뚜기 새끼처럼 막, 이렇게 쓰는 거야, 계속.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피니스가 생기는 거지. 사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게, 배우는 과정 뻑뻑하죠. 습하는 과정,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해피니스가 나오니까, 이거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미묘한 화학적인 변화예요. 질적인 변화예요. 바로, 알고, 그것을 익히는 방법을 통해서 익히고, 익히는, 이게 방법이에요. 익히면 어떻게 되냐? 행복한 삶이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핵심 명제예요. 아시겠어요? 핵심 명제. 그러니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추상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적인 아, 나 지금 무지하게 행복해. 무지하게 행복해. 착한 짓을 했더니 행복해. 명예로운 짓을 했더니 행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리아스에서나 안티고네에서나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온 메시지가 뭐냐면 명예로운 삶이잖아요. 왜 명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느냐? 행복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야. 도파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파민 알았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겠지. 도파민이 왕으로 나옵니다. 했겠죠. 그렇죠? 행복한 거야. 텍스트 읽으니까 어때? 재민씨 행복해? 도파민 나와? 네? 거짓말 하지 마. 아직은 도파민 나올 때 안 됐어요. 그죠? 왜? 아직 학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학하면서 습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려면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그 도파민 맛을 딱 보면 괴롭더라도 이제 못 벗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미치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되게 아무리 늦어도 4시 반에는 자려고 그래요. 4시 반에는 자려고 그래요. 그래야 그 다음날 뭘 하니까. 근데 어제 제가 마산에서 7시부터 9시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늦어도 1시 반 버스를 타야겠더라고요. 그래 버스 타고 한 4시간 내에서 4시간 반 정도 가니까 차에서 자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집에서 12시에 나가면 되니까 잠을 안 자고 어저께 아침에 계속 있었어. 5시 반에 우리 애가 일어나서 6시 밥을 먹어요. 학교는 이제 가야 되니까. 애가 김치볶음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밤새 앉으니까 너무 배가 고팠어. 밥 먹고 싶어 막. 근데 4시 반에는 자려고 해요. 웬만하면. 그 다음날 너무 막 이렇게 괴로우니까. 그런데 뭘 읽다가 이게 걸리잖아. 그럼 막 그것을 터득해서 알아낼 때까지 그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도파민이 나오거든. 조금씩 나와. 책 나올 때는 왕 나오는데 이때는 조금씩 줘요. 네? 우리 흔히 말대로 그만큼 그 이슬 위, 아니 풀잎 위에 놓인 흰 이슬처럼 약간씩 나와. 그 개미가 뭐죠? 진딧물 여기 엉덩이 빨아먹듯이 조금씩 나온단 말이야. 그 한 모금을 먹고 싶어가지고 5시 반까지 삐대는 거예요. 계속 그게. 그러니까 아 오늘은 4시 반에 자야지 하다가도 뭘 잡으면 가는 거라. 지금 요즘에 저 성리학에서 고중학으로 그 다음에 사고전서 걸륭제 사고전서 그거하고 연행사 통신사 요 세 개의 책을 놓고 중국에서 성리학에서 고중학으로 넘어가는 사상사적인 전환 이 과정에 대해서 지금 요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재미를 딱 알아서 한 번만 해피니스로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벗어나는 이게 중독이다. 속된 말로 빨리는 거지. 텍스트에 대가리가 빨리는 거 말이야. 아시겠어요? 도파민을 맛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도파민을 맛보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삶에서도 명예로운 삶을 살면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고귀함이나 명예 올바름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습관을 길러야 된다. 근데 그 습관도 좋은 습관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제가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가 알면 땡 아니에요. 그죠? 알면 땡. 알면 된다. 알면 돼. 자, 깨달아라. 깨달을 오자입니다. 알면 됐어.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알면 된다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수련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스승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한테 20년 제자였습니다. 스승인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를 깬 거죠. 요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철학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행으로, 삶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게 알면 된다 라고 말한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지주의의 핵심이었지. 추린이, 그래, 안 그래? 추린이 꼬면 계속 갈고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 더.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우리 지금 배우고 때로 익힌다.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해피니스에 이른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어요. 행복. 근데 요 해피니스에 이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익힐 것인가 얘기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폴리스에서 이렇게 답을 했어요. 폴리스라고 하는 사회적인 공간에서 앎을 익혀야만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앎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이 산 속에 들어가서 하는 앎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앎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앎이고 사회인으로서의 실천이고 그렇겠죠. 그렇다면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윤리학이 아니라 정치학하고 맞물리는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펴보세요. 맨 마지막 페이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10권 1181B15 맨 마지막 페이지. 자, 베리굿 윤상우씨. 입법에 관한 것은 선대 연구자들에 의해 탐구된 적이 없으므로 이제 우리가 직접 검토하는 것이 또 일반적으로 정치 체제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아마도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써 우리의 능력이 미치는 데까지 인간적인 것에 관한 철학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므로 먼저 우리 이전의 사상가들에 의해 올바르게 이야기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수집한 정치 체제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것들이 폴리스를 보존하거나 파괴하는지, 또 어떤 종류의 것들이 개별적인 폴리스들을 보존하거나 파괴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폴리스들은 정치를 잘 해나가는 반면 어떤 폴리스들은 그 반대로 나아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고찰해보기로 하자. 아마도 이런 것들을 모두 고찰한 뒤에야 어떤 종류의 정치체제가 최선일 것인지, 각각의 정치체제들이 어떻게 질서를 부여하는지, 또 어떤 법과 관습을 사용하면서 그러한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 지금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마지막 부분에 폴리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정치체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 나오냐? 정치체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 인간적인 것에 관한 철학이 완결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인간 개개인에 관한 얘기를 해왔는데 이거 가지고는 완결이 안 된다. 그래놓고 자 이제 논의를 시작해보자 했는데 그 뒤에 논의가 없어. 그럼 이것에 이어지는 책이 뭐라? 정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니코마코스 윤리학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정치학하고 함께 읽어야 되는데, 정치학하고 함께 읽어야 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의 안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폴리스라고 하는 것 안에서 완성될 수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을 때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논의에 전제로서 깔고 있는 폴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안티고네 이야기할 때도 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이 상연되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호메로스 일리아스도 그 당시 사람들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공동체, 그러니까 2만 명 정도 되는 도시의 시민들이 아웅다웅 아웅다웅 모여 사는 곳, 요거, 요 안에서 안이고 요 안에서의 삶이고 요 안에서의 행복이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폴리스 이외의 공간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이야기가 헛소리가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제로 삼았던 아테네의 폴리스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 살고 있지 않죠? 무슨 폴리스야? 옆집 아저씨도 잘 모르는데 나 우리 옆집 아저씨 나하고 잘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지금 폴리스의 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정치가 너무 멀리 있어. 정치는 내 것이 아니야. 난 관심이 없어. 우리는 다 정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우리가 정치를 소외시키고 살아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삶 자체가 정치적이었어.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어가지고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어가지고 어떠한 교훈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그래. 그래서 이거 안 읽어도 돼. 폴리스에 살고 있지 않는 우리들이 폴리스라고 하는 콘텍스트를 깔고 있는 책을 왜 읽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읽느냐? 그럼 방법 중에 방법이 있겠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이 읽고 나서 옳다 이렇게 생각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폴리스로 바꾸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서 몇 가지 원리를 끄집어내서 추상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든지. 결국 철학의 역사에서 사회철학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회철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플라톤이 말한 국가에서 말한 이야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정치학에서 말한 이야기, 이것을 원리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다가 적용시켜보려 했던 노력들이 사실은 사회철학의 역사가 돼요. 이를테면 19세기 독일 철학자 헤겔이 법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헤겔은 아리스토텔레스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엔치클로페디 철학적 제약집성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에 나온 구절을 갖다 히라버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헤겔 법철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항상 그 배우는 게 뭐냐? 헤겔은 헤겔이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던 정치 체제가 뭐냐? 고대 아테네 폴리스였다 이렇게 해요. 근데 헤겔이 살고 있던 독일은 아테네 폴리스와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어서 원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사는 세계에다가 적용시켜서 아 이건 이렇게 적용해 보면 되겠다 하고 생각해 놓은 것을 법철학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법철학 읽고 외워 바보죠.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것을 끄집어내고 어떤 식으로 적용했는가를 배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나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정치적인 세계 따위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 개인의 삶에다가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시키면 되겠다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라. 윤상으로 알겠어. 이번에도 베리굿 해야 돼. 한번 잘한 사람들이 이제 못하면 굉장히 부담이 커요. 결석하지 말고. 에? 스트레스가 되겠지. 스트레스 줘야 돼. 다음엔 정말 잘 쓴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우리는 이 폴리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 폴리스는 일리아스하고 안티고네하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뭐냐? 폴리스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해하지 못해. 그들에게는 폴리스가 뭐냐? 폴리스가 뭐냐? 그들의 정치적인 중심지죠. 아테네라고 하는 소도시는 정치적 중심지야.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들은 툭툭 하고 말이 많아 싸워.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어보면 전쟁 중에도 민회가 열려. 그래갖고 막 싸움을 해. 막 논쟁을 벌이고. 우린 누가 논쟁해요? 아무도 논쟁하지 않잖아. 그냥 이렇게 가끔 대통령이 나와서 쇼 한 번씩 이렇게 목도리 둘러주고 그다음 댓글 달고 이게 정치야 우리에겐. 근데 이들에게 그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뭐가 정치냐? 내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이고 나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나의 의지에 그런 판단에서 나온 의지의 행위가 곧바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철되는 영역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정치가 일상적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령 지난번에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가령 고대 그리스 아테네 사람에게 그는 폴리스에서 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가령 강준영은 폴리스에서 살고 있지 살지 않는다. 폴리스에서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뜻이야? 그 당시의 맥락에서는 국민유적인 사회 살고 있다. 아니지.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이지. 진정한 인간은 폴리스에서 산다고 했잖아. 폴리스에서. 그러니까 그는 폴리스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돌려 그게 사람이냐? 짐승이지. 이렇게. 그렇게 그런 뜻이 되는 거라. 그는 폴리스에서 살지 않는다. 폴리스라고 하는 게. 폴리스라고 하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정치 공동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죠? 폴리스에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을 무렵에는 자기 제자인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미 폴리스를 다 깨버리고 이제 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관철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폴리스를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치적인 제도를 통해서 관철되지 않고 그냥 다음 아고라의 댓글이나 쓰는 것으로서 나의 정치적인 행위가 그냥저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치가 우리에게 낯선 일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정치가 낯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민회에 가서 의견을 이해하게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의 힘을 내가 사람들에게 내 말로서 설득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힘을 규합을 하면 바꿀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바꿀 수 있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탁월한 위대한 누군가가 나타나서 우리의 어려움을 구해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해. 이해가 돼요? 즉 박정희를 숭배하는 일이 없는 거라. 그걸 우리는 정치학적 용어로 결단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결단주의. 정치가 정치적인 행위가 개개인의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지고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자기의 의지에 따른 행위들이 정치를 바꿀 수 없을 때, 단순히 정치가 이미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때, 그때 바로 결단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히랍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 얘기가 없어. 메시아주의가 없어. 메시아주의는 유대교에서 나오죠. 원래 그것도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오는 건데 종교인들에게 있는 거야. 고대 히랍의 합리주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느닷없이 탁월한 양반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애저녁에 안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어때요? 지네 인생을 쥐고 흔드는 게 여호와 하느님이죠. 이 세상은 우리들 힘으로 안 돼. 어려움이 닥쳤어. 노력을 한다고 안 돼. 그러니까 하느님이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분이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겠지. 지지 딱 끝나는 거야. 그게 정치적 메시아주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메시아주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 고대 히랍으로부터 날라온 합리주의가 있어요. 두 개가 정반대죠. 하나의 얘기가 옳다면 다른 얘기 글러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제가 늘 말하듯이 정신 분열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메시아주의가 가끔 있어요. 메시아주의가 가끔인데 그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어떤 새로운 새하늘 새 땅 뉴 헤븐, 뉴 얼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동아시아에서는 저 먼 옛날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메시아주의가 아니야,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데 그러니까 히랍 사람들이 이게 결단주의가 없고 메시아주의가 없어. 그것이 바로 희랍의 합리주의예요.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이거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폴리스 안에서 내가 내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선한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이 있겠지. 내가 이제 준영이랑 뭐야 성령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야 애들아 이리 와봐. 우리 있잖아. 응?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선한 습관을 기르면 나라가 똑바로 될 거야. 그래갖고 우리 날마다 막 이렇게 막 팔굽혀 펴기도 하고 막 추닝 응? 입고 막 응? 노란 추닝 빨간 추닝 입고 막 하는데 누군가 딱 나타나서 아 여러분 메시아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렇게 말하면 뻘쭘해지지.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메시아 한 방이면 끝납니다라는 생각이 훨씬 많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치가 우리의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합리적인 의지로서 뭔가를 고칠 수 없는 경험, 배신을 너무나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럼 이때 이 나라에서 흔히 말은 혁명은 둘째치고 개혁이라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개혁이라도 하려면 외국에서 멋진 뉴레프트 리뷰를 갖다 200번 읽는다. 자, 객관식으로 합니다. 뉴레프트 리뷰를 200번 읽는다. 네, 먼스리 리뷰를 300번 읽는다. 네? 그 다음에 자크 랑시에르와 아간벤을 존나게 읽는다. 4번 그냥 잔다. 뭐겠어요? 4번이야 차라리 자는 게 나아. 돈 들여서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각자가 낮은 정보 수준이 낮은 유권자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있죠. 뭐 기초자치단체 이거부터 하는 거야. 기초자치단체부터 지금 우리 동네 그 의회를 갖다 쌀집 아저씨가 하는데 저 아저씨 평생 쌀도 말이야 속여서 팔고 안 되겠어. 다음에 응징해야지. 투표를 통해서 응징하는 거야 이렇게. 그게 그래서 저는 뭐 진보신당에 노회찬 체제로 갔다 어쩌라고. 진보신당에 그동안 기초의회에 쏟은 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정치를 나의 일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선한 습관을 기르기 있잖아요. 이게 왜 이 얘기가 가능하냐. 메시아주의가 없기 때문이고 정치가 각자의 일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가능한 거야. 이게 여기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가 정치가 모든 사람들의 일상인 경우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참으로 실천해볼 만한 얘기가 되죠. 자,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민주주의를 좀 더 잘해보려면 어떻게 되냐. 바글바글한데 아 가끔 보니까 못돼먹은 놈들이 딱 나타나. 돈 좀 있다고 해갖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돈 좀 있다고 해갖고 못된 놈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가난한 사람 막 억압하고 그래갖고 참주 정치를 해. 전체주의 정치를 막 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아 저런 애들은 습관이 잘못 들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습관 좀 길러주세요. 체벌을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한마디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야. 말이 많아. 제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들어야 돼. 우리가 누가 뭔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 있지. 쪼면서 학생 있지. 그런 경우 있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아 쟤를 정말 패죽이고 싶다. 이빨을 옥수수로 싹 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말하는 거 들으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해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안 참는 것 같은데 말로 막 지금 이게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있어요. 참아야죠. 진짜 참아요? 정말로? 나는 안 참아요. 나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요. 듣지 않아요. 우리 참아야 돼요. 그죠? 안 참고 PD수첩 PD들 구속하면 되겠어요? 실명제 실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참는 거거든. 참고 견디는 거거든. 참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참기 싫으면 지가 떠나야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기 싫으면. 그런데 민주주의가 시끄러워. 말이 많아. 그러니까 플라톤은 결단을 내리는 게 플라톤이. 선한 필라스포 킹 철학자 왕이 딱 나타나. 여러분 조용히 해요. 말이 많아요.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플라톤은 조용한 나라를 이게 플라톤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둘 다 폴리스에서 생각을 했는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게 이렇게 다른 거야. 아리스토텔레스 시끄럽더라도 훈련. 여러분 뛰시다. 시끄러워. 아, 뛰어 뛰어. 뛰면서 해봅시다. 그런데 플라톤은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플라톤은 조용한 나라를 구상하는 거야. 플라톤의 대화편에 보면 자기가 구상한 나라를 칼리폴리스라고 그래요. 칼리폴리스가 말하자면 뭐냐?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나라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나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용한 나라라. 조용한 나라. 그래서 후대의 철학자들이 비판을 하죠. 조용한 나라. 박정희가 다스리던 나라. 조용하잖아. 전두환 때 조용하잖아. 조용했어. 요새 시끄럽잖아. 시끄러운 거 못 듣겠으니까 어때? 조용히 시키냐. 야, 지네 형님 친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있잖아요. 야, 시중. 너 이름이 시중이니까 시중 좀 들어봐. 어? 조용히 좀 시켜, 애들 좀. 조용하잖아. 지금 조용해지게 만들잖아요. 그죠? 조용하게 만들죠. 플라톤적인 아이디어. 이게 저는 이 양반이 요새 대화편을 읽고, 플라톤의 국가를 읽고 있잖아. 영어가 되는 분이라 저 알람블룸 책을 읽고 있잖아. 청와대 지금 구입도서 목록을 좀 봐야 되겠어요. 알람블룸의 리퍼블릭 오브 플레이토를 샀는지 발음도 좋고 오바마하고 대화가 되더만. 아우 탁월한 분이야. 통역이 필요 없어. 그것도 무식한 거지. 원래 그 공식적인 그 국가 정상들끼리 대화할 때는 아무리 대화를 잘한다 해도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조용한 플라톤은 조용한 나라를 생각하는데 조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감각 세계인데 감각 세계하고는 아주 관계 없이 조용한 고요한 나라에 있는 형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데아. 아이디어, 이데아. 의 세계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가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데 시민들끼리 격렬하게 싸우잖아. 말싸움을 하잖아. 그런데 플라톤은 아유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조용히 시킬 뿐만 아니라 계급에서 계급으로 오고 가는 거 있죠. 이런 유동성마저도 없애버려. 그냥 태어나서 너는 생산자, 너는 전사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모든 모빌리티, 유동성 자체를 없애버리고 정치적 삶에 고요함을 도입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소란스러운 민주주의를 오히려 이 무정부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훌륭한 나라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플라톤은 철학자들을 교육시키는 문제가 되죠. 아주 수준 높은 엘리트 교육이 필요해.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끄럽다고 그랬잖아. 인격 수양이 필요해. 개개인의 인격 수양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방법론이고 플라톤은 수준 높은 철학 엘리트들을 교육시키는 게 플라톤의 방법론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똑같은 아테네 폴리스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두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 두 가지가 드러나게 된다. 이 점을 폴리스에 관해서 요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둬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 명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폴리스라고 하는 콘텍스트 속에서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면 가능하다. 훌륭한 철학자가 나타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사실 플라톤이 알았으면 좀 섭섭했겠죠.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폴리스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하면 통용이 되지 않을 게 틀림없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한 제국이죠. 제국. 그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엠파이어. 그러니까 폴리스에서 이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한번 더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폴리스라고 하는 배경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요 시기에 나타난 학설들이 크게 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퀴니코스 학파, 그 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요 세 개가 나오는데, 요 세 개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나의 의지로 세계를 정치적인 활동을 통해 바꿀 수 없다는 것에 절망하고 묻혀 사는 사람. 스토아 학파는 그냥 금욕하세요. 에피쿠로스는, 아, 동호회 만들어서 즐기세요. 퀴니코스는, 아이고, 모르겠네. 세 가지가. 여러분들, 퀴니코스 학파의 유명한 사람이 통소그 디오게네스라고 있잖아. 통소그 디오게네스. 알죠? 통소그 디오게네스. 아, 전혀 알아. 끄떡끄떡 했어. 물어본다, 지금 이제. 통소그 디오게네스, 그게. 이름만 들어봤다고? 봐, 이게 허유식이야. 끄떡끄떡 하지 마. 이쪽에 여기서 누가 하나 끄떡끄떡 했는데, 지금 두렵다. 통소그 디오게네스를 나는 안다. 통소그 디오게네스. 알아요? 아까는 끄떡끄떡 했던데. 그 말이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에요. 폴리스에 사는 디오게네스가 아니라 통 속에 산단 말이죠. 그게 진짜로 통 속에 살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상징적인 뜻이 있는 거야. 통. 통 속에 디오게네스가 이렇게 햇볕을 이렇게 쬐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왔어 그 앞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딱 나타난 거라. 듣자 하니 디오게네스 당신이 똘똘하다면서 한수 가르쳐 줘.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했어? 네? 뭐라고? 지금 이 양말 이게 간호사처럼 생긴 분 말씀. 간호사예요? 그런데 왜 간호사처럼 생겼어요? 얘기해 보세요. 햇빛 가리지 말고 비켜라. 그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일단 이 사람은 통 속에 살아. 폴리스에 살지 않아. 나의 관심사는 대왕이든 뭐든 관심 없어.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햇볕이야.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퀴니코스 학파예요. 스토아 학파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 저기 지난번에 내가 유르스나스의 하드리아누스 회상록 읽어보라고 했죠. 하드리아누스의 회상. 그런 사람들. 스토아 금욕하는 거야. 정치적 세계는 정치적 세계고 내 마음의 평화는 따로 얻자. 조용히. 에피쿠로스 학파는 가든 파티를 여는, 가든 파티. 여러 사람이 그냥 마음이 많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농담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몇몇 사람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에피쿠리안.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그때만 있는 게 에피쿠리안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에피쿠리안들이 있죠. 팩차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밥도 해먹고. 에피쿠리안, 그 사람들. 자기네들끼리. 안 나와. 맨날 지네들끼리만 암호만 주고받아. 탈주, 뭐 해요, 이렇게. 암호하고. 그게 에피큐리아냐. 근본적으로 삶의 태도가 그런 거라. 밑바닥에 탁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 폴리스에서, 우리가 폴리스에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테네 사람들이 폴리스에서 살다가 알렉산드로 시대를 거쳐서 제국으로 확 가고 로마 시대로 확 가니까 적응이 안 돼. 이때 굉장히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기독교가 확 들어오지. 꽂히는 거라.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그냥 이제 복이나 받아야겠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라. 이렇게 되니까 황제에 의한 1인 통치가 가능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왁자그레하게 떠들던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인, 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게 여기 이 민은 주체적인 인간의 민인데 여기 이 민은 그냥 노가다 떼주고 황제의 뒷바라지만 하는 민으로 신민으로 바뀌는 거죠. 요 세월이 오래도록 천년 동안 유지되는 거야. 요 세월이. 그래서 다시 근대 시민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시민이라고 고대 폴리스의 시민이고 그 다음에 신민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근대 시민이 되잖아요. 시민에서 신민을 거쳐 시민으로 오잖아. 요 세월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라.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지금 단군 황금 이래로 신민으로 살아왔어. 시민이었던 적 없어요. 시민? 1947년 이후로 시민이었어, 지금. 맞아요? 맞죠? 1947년 이후로 지금 시민이었다. 근데 지금 시민의식을 갖기에는 너무나 짧죠?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아, 우리 일단,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민적인지 시민적인지 이게 니은 하나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고 시민적인 것인지 신민적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또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살던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요한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두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으로 아까 알미 곧바로 삶으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습을 해야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곧바로 그 도덕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즉 도덕적인 도덕 윤리 시간에 100점을 맞았다 해서 윤리적인 행위 할 수 없죠. 그것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서 사람들의 행위를 바꾸는지 이것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존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를 말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오늘 숙제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식의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의 지식을 찾아서 지식의 종류 네 가지를 찾아서 A4 용지 반장으로 재정리해 올 것. 다시 말합니다. 눈을 갖다 위로 팍 치켰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읽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지식의 종류 네 가지를 찾아서 A4 용지 반장으로 재정리라고 했어요. 재정리해 올 것. 그러면 읽고라는 말을 여러분들 처음부터까지 꼼꼼하게 읽고가 아니라 쭉 훑어보고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는. 일단 왜 내가 이 숙제를 내주냐. 기쁜 뜻을 알려드릴게.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어디서 굴러가고 있는지를 일단 살펴보라는 뜻에서. 읽는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읽을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아까 암과 삶을 연결시키는 노하우를 여기서 전수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암이라고 하는 게 뭐뭐가 있는지를 암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데 암이 뭐뭐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그중에 어떤 암이 윤리학에선 중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겠죠. 암의 종류에서도 가령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건 수학적인 암인데 이런 것은 우리의 실천적인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 그러니까는 암의 종류를 찾아내야 돼. 즉 대충 이렇게 스캐닝을 책을 쑥 살펴보면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알미라는 게 뭔가 이 책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알미라는 게 있어요. 있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베껴오면 안 된다는 얘기지. 재정리해올 것 내가 그랬죠. 재정리. 그러면 읽고 자기가 이해한 대로 첫째 이런 지식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로 이런 거다. 이렇게. 두 문장 정도로 하나당 두 문장이면 여덟 줄이에요. 네 개니까 여덟 줄. 여덟 줄이면 A4용지 반면쯤 되겠지 뭐. 안 돼도 괜찮아. 어쨌든 분량은 중요하잖아. 재정리라는 말을 내가 했어요. 재정리. 오늘 처음 왔죠? 이렇게 압박이 될 줄 몰랐어요. 네, 얼굴 다 기억합니다. 이분은 여러분 처음부터 오셨던 분이고 처음 왔죠? 지금 초대 크레온. 처음 오셨죠? 숙제 이렇게 압박될 줄 몰랐죠? 지금 이쪽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듣보잡들이 좀 있는데, 이분 오고는 있고, 그러니까 처음 오셨죠? 예, 네, 이렇게 숙제가 압박이 될 줄 몰랐죠? 그런데,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서, 이제 이거를 일단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킬 거예요. 발표를 시키고 나중에 제출을 해서 3주째 돌려주면서 욕을 먹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발표하면서 욕 먹고 돌려받으면 걱정되니까 안 오려고 그러지. 안 돼. 자네 이름 뭐야? 조경민. 조. 경민. 조경민 군. 와야 돼. 어? 네. 네. 숙제 알겠어요? 숙제 어떻게 하는지 질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꼭 숙제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